애국의 마음 손길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처음으로 노래 수령님 배웁던 잊지 못할 그 새벽이여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신순현 작사 김용신 작곡인 수령님 배웁던 잊지 못할 그 새벽이여. 이 노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예순도 시대는 주체 60일 1972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어러지 인민의 행복을 위해 험난한 길을 걷고 또 걸으신 위대한 수령님을 그리는 온 나라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이 감동 깊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실한 게 거여이 감도는 이른 새벽 농촌 마을을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미한 독성을 감명 깊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육사의 그날을 영원히 잊지 못해 마을 이름을 새벽으로 거치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대르려 길이길이 전해가려는 소정적 주인공의 숭고한 정신세계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분의 4박자의 리듬을 타고 리네린 대조식에 기초하여 전개되는 손율은 사색적이면서도 풍만한 소정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노래는 우리 민들에게 베풀어주신 오보이 수령님의 그 사랑을 잊지 못하는 천만 군민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 널리 불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로의 거전증 미용자 저곡의 품, 이 노래를 기악곡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몸소 창작하신 부로의 거전적 명작 저곡의 품을 기악곡으로 형상했습니다. 작품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찾아주시고 빛내어주신 우리 저곡에 대한 숭고한 사랑을 생동한 예술적 형상으로 깊이 있게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끝없이 아름답고 한없이 따사로운 저곡의 품이 바로 우리가 나서 자란 정든 집이며 우리를 안아 키워준 어머니 품이라는 것을 높은 연주 기교로 훌륭히 형상하고 있습니다. 작품은 사람들에게 우리 저곡, 위대한 수령님의 따사로운 품에 대한 숭고하고도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세차게 불러일으켜 주고 있습니다. 모란 봄이 불기 타는 노을인가요? 대동강이 곱게 비긴 무지갠가요? 노을처럼 아름다운 저곡의 품은 내가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